몰랐어 너를 잃기 전까지 사랑 내겐 전부였나봐 이렇게 아플 줄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이별을 말했어 며칠이면 괜찮아질 거라 이기적인 내 맘에 지친 거 알아 나도 몰래 습관처럼 뱉었던 말로 너를 아프게 한 벌을 받나 봐 사랑이 서둘러 이별도 몰랐어 네가 없는 이 하루가 나파겁기만 해 너로 멍들린 내 맘 눈물만 새는데 제발 돌아와 내가 더 잘할게 부디 용서해 몰랐어 너를 잃기 전까지 내가 행복한 순간 온통 나였어 익숙함에 소중함을 몰랐어 나와 너를 아프게 네가 없는 이 하루가 돌아와